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갖는 이유는 우리 예담교회가 이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지난 한 8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나의 일을 해보기도 하고 하나의 행사도 해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민교회가 한 100여 개 됩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이요. 그 가운데는 교단마다 이렇게 이단을 빼고요. 잘못 가르치는 데를 빼고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들마다 약간의 생각이 있고 약간의 다른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들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도 약간씩, 물론 우리 중심은 똑같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믿고 있지만, 그 방법과 그 적용면에 있어서 약간씩의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담교회가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부터 예담교회 교인이라면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믿고 있는 이 다섯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을 하나로 조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저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확신을 지난주 수요일 날 갖게 됐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가지고 수요일 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 시간을 갖는데, 놀랍게도 우리 여러분 옆에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 좀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청년들이 거의 다 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청년들이 수요 기도회에 나왔다는 거는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죠?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무슨 약을 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청년들이 오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그죠? 우리가 한 마음, 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 튤립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이 진리를 한 글자 한 글자, 첫 글자를 따서 모아놓고 보니까 튤립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T로 시작하는 우리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이죠. 그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다. 모든 인간이 타락했고 또 모든 영역에서 타락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죠? 전적 타락이라는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두 스스로 구원을 얻기에는 불가능한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착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남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한 사람 나오면 제가 절망할 뻔했습니다. 없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능력을 상실한 전적 타락한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셔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돌을 많이 닦으면 그죠? 이 부처의 수준에 이릅니다. 해탈한다 하죠. 그죠? 기독교에서는 그게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에겐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보고 죄송합니다만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서도 그것 가지고 구원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게 전적 타락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누가 움직여 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원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을 여러분 뼈저리게 마음속에 인정하셔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인정하셔야 이제 오늘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기를 하셨는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튤립의 두 번째 글자가 무엇이죠? 뭐로 시작하죠? 알파벳 U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낸다 그래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방법은 우리 측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구원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죠.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unconditional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말이 약간의 오해를 불러 이룰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 또는 조건 없이라는 말은 사실 한국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착한 사람들만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는가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키 큰 사람들만, 키도 기준에 따라 다르죠. 그죠? 저는 아마 커트라인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키 큰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무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조건을 우리에게 두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태에 조건을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원하는 자로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노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우리에게 있고 그 조건대로 하나님이 고르셨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 우리가 오늘 잡아야 될 두 번째 진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요즘 세대를 부르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저희 때는 어떤 세대였는가 하면 X세대였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못 들어보셨죠? X세대. 그때는 굉장히 세련된 세대였는데 지금은 X세대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세대처럼 잘못 보여지죠. X세대. 그때는 이 스킨 가운데 X로 나오는 그런 스킨도 있었습니다. 그거 쫙 바르면서 X 막 이러면 멋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죠? 지금 세대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3포세대라고 부릅니다. 만두가 아닙니다. 3포세대라고 부르는데 3포라는 말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또 뭘 포기하죠? 아기 낳는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그래서 3포 세대입니다. 우리 옆에 청년들을 보면서 좀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죠. 여긴 그래도 덜해요. 한국은 이 3포 세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연애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앉아서 인터넷이나 하지 연애도 돈 들고 힘들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 대단한 겁니다. 요즘 세대에서 이 3포 세대를 뛰어넘는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가? 아니면 왜 결혼을 못 하는가? 조사를 했는데요. 아마 이 조건을 많이 따지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는가? 인터넷에서 조사를 하니까 남자들, 여자들 모두 결혼의 조건 첫 번째를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사랑. 사랑하면 결혼한다. 그죠? 사랑이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성격. 성격 좋으면 결혼한다. 그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논쟁이 막 붙었습니다. 정말 그러냐? 실제 그러냐?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한 사람이다. 또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실제로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데 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조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 불철주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상담소에 자기의 프로파일을 맡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남자의 조건을 뭘로 보는가 하면 뭘로 볼까요? 경제력. 그죠? 1위가 경제력입니다. 돈, 어느 정도 돈을 벌 능력이 있거나 돈을 가지고 있어야 결혼을 합니다. 참 현명한 생각이죠. 우리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남자는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그죠? 남자는 능력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여자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좀 위로가 됐습니다.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요즘은 그게 또 절망이 됩니다. 능력으로 사는 거다. 이것도 절망이 돼요. 그죠? 여자는 남자를 볼 때 그 경제력을 1위로 봅니다. 조건입니다. 경제력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예, 외모. 다 알고 계시네, 그죠? 재밌는 게, 어디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여자들은 그래도 좀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든답니다. 그래서 20대 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키. 남자들이 좀 키 크고 잘생기면, 여자들이 마음이 끌린다는데. 근데 30대는 조금 철이 들어서 남자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그 직장이 좀 이렇게 앞으로 소망이 있고 그러면 그 남자에 좀 끌린답니다. 40대 여자들에게는 돈. 그 남자가 얼마나 뭐 돈이 좀 많은가. 이거랍니다. 근데 50대 여자들은 더 성숙해지셔서 성격. 이 남자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좋은가. 이렇게 된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들은 진짜 철이 든다 이겁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20대 남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쁘면 된답니다. 30대 남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쁘면 된답니다. 40대 남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쁘면 된답니다. 50대 남자들, 60대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쁘면 된답니다. 이제 이 남자는 암만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된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조건만 가지고 결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점점 요즘 세대가 이 조건을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결혼을 할 때 결정할 때 이 조건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여자가 얼마나 예쁜가 이거 보고 결혼하거나 얼마나 돈이 많거나 얼마나 좋은 직장에 있거나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거 보고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 조건을 가지고 결혼했을 때 그 조건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결혼할 때는 이 여자가 진짜 예쁜 줄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눈이 뜨고 나니까 30, 40대가 넘어가면서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우리 안에. 그렇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 이 남자 정말, 아, 이 능력 있고, 나를 잘 먹여 살릴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30, 40대 되더니 요즘 같이요, 하루아침에 이 경제적으로 이 바닥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조건이었다면, 결혼의 조건이었다면, 그 결혼은 가장 불안한 결혼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만약에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 인간의 구원만큼 불안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잘생긴 사람들만 뽑기로 결정하셨다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40대, 50대 지나면서 우리는 구원에서 다 탈락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혹시 조금 더 착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뽑으셨다면 아마 하나님도 많이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죠? 왜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구원의 조건을 유지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두 번째 진리죠?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실수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미끄러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두 번째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봤는데, 자, 이것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election이라는,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아까 아이들과 나눴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리브가가 두 아이를, 쌍둥이를 뱃속에 갖게 되어졌는데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뭘, 그 다음에 보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야곱이 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거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조건 없이 이들 가운데 아직 뱃속에 있는데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물론 이거는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진짜 막 미워하고 때리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에서보다 누구를요?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그 주권이, 구원이 우리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뜻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굳건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하면 오래 갈까요? 어렸을 때 많이 하시는 건데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뭐 하나만 있으면 정말 인생이 바뀔 것 같죠. 그래서 막 때를 쓰고 막 뒹굴고 해가지고 투쟁을 해가지고 얻어냅니다. 뭐 자전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난리치죠. 그죠? 그 자전거를 그렇게 한 달 난리를 치고 두 달 난리를 쳐서 얻어내면 얼마 가지고 놀죠? 일주일 타면 땡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뭘 선택했으면 그 선택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면 아마 우리가 70, 80을 사시면서 수없이 바꾸실 겁니다. 불교도 갔다가 뭐 성당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맨날 여기저기 다니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바울은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왜 야곱이 뱃속에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때 벌써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을 결정하셨다. 이걸 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냐면요. 바울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바울이 앞장섰었죠. 그죠? 그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 바울이 더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레터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데 뭐하러 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비춰져서 그냥 앞을 못 보고 바닥에 꼬꾸라졌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을 다니거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지금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믿으려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 가지 유혹을 뚫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뒷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신 그 선택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들락날락하는 것.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팽개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팽개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오늘은 우리 예배 마치고 그 에스더 성도회 모임을 갔습니다. 여자분들 50대 이하의 여성분들, 이 성도회죠. 뭐 잘 모이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좀 모여서 좀 저하고 함께 좀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는 우리 남자분들 성도회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삐지지 마세요. 여자분들 성도회보다 이름이 조금 더 세련됐습니다. 좋은 사람 성도회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좋은 사람 성도. 이거 구별을 하셔야 된답니다. 뭐가 차이 나나 그랬더니 좋은 사람들, 이거는 주병진 씨가 만든 이 속옷 브랜드랍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은 이제 우리 성도회 이름이고요. 그래서 어제 조금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성도회 유니폼으로 같은 이 언더웨어를 쭉 맞춰 입으면 좋지 않을까. 좋은 사람 성도회. 어제 좋은 사람 성도회 가서 제가 이 사람들이 좀 젊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밥 먹는데 우리 다 더치페이 쫙. 혼 각자 계산하는 사람은 골치 아프겠지만 우리는 줄 쫙 서가지고 한 사람씩 돈 내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 좀 하고 있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 어색하죠. 그죠? 이거 뭔가 죄 짓는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우리가 내 것만 내면.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합니다. 이 키위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이거를 잘 하세요. 그렇죠? 예전에 이 키위교회 지금 갈렙 목사님 말고 이 돈 목사님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주로 이 리듬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십니다. 이 차를 마실 때 서로 이제 그래도 각자 내는 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냈어요. 제가 내면서 다음번에 그럼 목사님 내십시오. 그랬더니 다음번에 목사님 내시더라고요. 가끔 순서를 좀 까먹긴 하시는데 어쨌든지 이렇게 한 번씩 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연락하시더니 아 자기가 이 밥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대요. 차 대신에 이번 주에는. 그래서 저기 콘스탈레이션에 있는 그런 카페에서 같이 몇 시에 점심을 먹지요. 그리고 자기가 몇 명을 더 불렀대요. 같이 교제하면서 먹지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모여서 다른 키위 목사님 몇 분하고 그 사모님들 몇 분이랑 같이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끝나고 제 기억에는 분명히 돈 목사님이 내실 차례인 줄 알았는데 돈을 내시는데 본인 거하고 그 여러 목사 가운데 딱 한 사람 거만 내주는 거예요. 다른 키위 목사님 거 하나. 그리고 뒤로 뚝 빠졌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이제 남은 사람들은 다 각자 이게 내는 거죠. 집에 왔는데 좀 마음이 찝찝해요. 왜 나는 안 사줬을까? 왜 나는 안 사줬을까? 그죠? 한국적인 이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뭔가 항의할 만합니다. 그죠? 뭔가 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합니다. 사줄 거면 다 사주든지, 안 사줄 거면 다 안 사주지. 그런데 왜 그 사람만 사줬을까? 그 사람만 사준 건 누구 마음이에요? 돈 목사님 마음이에요. 그죠?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든데,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 사주거나 한 사람이 내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지만 키위들은 당연히 자기가 자기 거를 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준 은혜를 입은 것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각자가 돈 낸 사람들이 불만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게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재밌게도. 그죠?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 나도 당연히 구원되어지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선택한 자의 주권이기 때문.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잘 이해하면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있는 겁니다. 왜요?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끝나야 되는데 마땅히 구원받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과 함께 심판대 위에서 끝나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뭐가 조금 더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조금 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 이게 무조건적 선택. 우리가 믿는 두 번째 진리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라는 책에 보면요. 이인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렇게 편파적인 걸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보거나 우리가 어줍지 않은 공평, 어줍지 않은 정의라는 걸 들이대면 이거는 편파적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편파적인 걸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같이 시원찮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선택해서 목사로 만드시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행하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행위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뽑았다면 나는 분명히 탈락했을 것이다. 나처럼 비겁하고 겁 많고 약하고 미련하고 옹졸하고 야비하고 죄 많고 유약하며 우유부단하고 음흉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세울 것 없는 죄인 중에 괴수는 분명히 탈락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다. 에서같이 훌륭한 조건의 사람들이 편파 판정이라고 불만을 떠뜨리고 항의할 때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따름이다. 왜 날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좋아서 그랬다고만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 눈물이 뚝뚝 떨어질 뿐이다. 내가 그저 좋으시다니, 나를 그저 사랑하신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니, 과분하고도 과분한 은혜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이 무조건적 선택,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진리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목사님 같은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같이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조건적인 선택이었다면 분명히 내가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을 무마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이유 없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는 우리의 어줍지 않은 공평함이나 우리의 미숙한 정의, 이거 들먹이면서 이 은혜의 반기를 들고 다니는 그 마음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능력한 우리들,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기준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 사랑과 선택을 입은 것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